Slim pants at a time of life. Slim pants at a time of life. Slim pants at a time of life. Everybody get up. Slim pants at a time of life. Yeah, 17. Reppin' the P, man. Yeah, let me show you how it's supposed to be done right now. Let's get it. I know I'm only 17, I only got a few dollars. 하지만 저녁에 있지 않아, it be no problem. 이미 충분한 시간과 압력 모두 거쳤으니 잘 봐, I'm the diamond. 감탄하게 돼, 우리 단단함이 만들어 내가 내 기막힘이 좋아. 보면 너도 좋아, 할 거야, 보면. 내가 눈에 띄면 넘치들 것부터. 제대로 숨기지 마, 피해라 하지 마. 나 지금 누구보다 나. 그 어떤 누구보다 나. 감추려지 마, yeah. 다 필요 없는 감정. 여기 상태는 최고조를 달려. 네 몸 안에 감춘 걸 토해내 쏟아내. 모두가 이 몸을 탐내게 해. 자, 눈도 봐. Ooh, I like to see my dance around. 이제 준비된 사람들 여기에 나. 둘, 셋, 넷. 흙 속에 묻혀. 날 위로 끌어올려. 이제 빛을 낼 시간이야. Oh, oh, oh. Shining diamond. 시간이 더 흘러도 약해지지 않아. We keep it up. 지금 이 빛나는 약속은 내 손에 끼워줄게. Shining diamond. 널 빛낼게. Slip into the time of life. Slip into the time of life. Slip into the time. Every inch of the bones of gas, she got it, you got it.